꿈에서 깬 것뿐이야.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. 잘가 서툴게 인사하고 뒤돌아서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. 같은 시간에 Just for a minute. 같은 공간에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.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에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 걸 은하수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넘겨둔 난 늘 제자리니